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한낮에 매미가 울던 공간을 지금은 귀뚜라미 소리가 채워주고 있죠. 그런데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미가 밤에도 울어대는 통에 주민들이 잠을 설친답니다. 또 서울 명동에 거주하는 매미들은 8월 이맘때면 나무에서 내려와 모두 쇼윈도로 기어올라간다고 하죠. 10여 년을 땅 밑에서만 살다가 막상 바깥으로 나왔지만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매미들이겠죠. 우리네 삶과 별 다를 바 없는 풍경입니다.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신 과기원의 권재륜씨,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듣고 싶은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마침 신청해 주셨네요. 이 시간까지 실험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카이스트하고 선배, 후배들과 듣고 싶다고 하셨죠. 영화 날이 새면 언제나 중에서 Midnight Blues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1958년 독일 영화였어요. 이 로츠 로이베릭이라는 아주 예쁜 여배우가 여선생 한나 역을 맡았는데요. 이 여선생님을 사랑하는 남자 고등학생의 슬픈 사랑 이야기, 이것이 그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모습과 어우러져 아주 잘 엮어진 영화였는데요. 그 남학생이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친구들이 부른 Midnight Blues, 이 연주곡을 잊을 수가 없죠. 고맙습니다. 역시 하이텔로 민크까지 보내주셨어요. 김환수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준호, 윤찬이, 성수, 정문이, 영주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들과 이 생일을 축하받았으면 좋겠다고 사연 주셨죠. 축하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사브리나 중에서 Love Young Horse, 장밋빛 인생. 오늘은 파트리샤 가스가 부릅니다. Ses yeux qui font baisser les miens, un rire qui se fait sur sa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retouche de l'homme auquel j'appartiens.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Et lui pour moi, moi pour lui dans la vie, il me l'a dit, me l'a juré pour la vie. Et dès que je l'aperçois, alors je sens en moi mon cœur qui bat. Sabrina 중에서 Love Young Horse, 오늘은 파트리샤 가스의 노래였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2대대 5중대의 상병 김성우 씨 얼마 전에 처음으로 위문 편지를 받으셨다고요. 옛날에 군인 아저씨라고 하면 모두 키가 크고 힘도 셀 것만 같았던 그때의 환상이 지금 자신의 모습에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말았지만 젊은이로서 지금 이 휴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요. 예쁜 편지지에 실려온 학생들의 아름다운 마음, 이 순수한 꿈이 오래오래 소중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배화여고 2학년 선반의 성영경 학생에게 고맙다는 마음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반의 막내 찬중이와 그 여자친구 세숙 씨의 생일도 축하해달라고 하셨죠. 자, 오늘 감춰진 걸작 귀여운 여도적 준비하고 있습니다. FM 영화 음악 잠시 후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갈게요.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세르주 갱스브루와 샬롯트 갱스브루 부녀가 함께 부른 노래 레몽 앵세스트였습니다. 우리 영화 베를린 리포트에 삽입됐었죠. 샬롯트 갱스브루 프랑스 영화계의 샛별이자 신선한 음악의 천사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녀는 영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샹송 싱어송라이터이자 감독이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 제인 바키는 영국 출신의 중견 배우입니다. 아버지는 91년에 세상을 떴는데요. 에세르즈는 딸의 영화 데뷔를 축하하기 위해서 87년에 샤를로트 포레버라는 영화를 만들어주기도 했죠. 이렇게 샤를로트는 노래자라는 아버지, 연기자라는 어머니, 이들의 피를 모두 이어받아서 1984년 데뷔작인 귀여운 반항아로 세자르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는가 하면은 유럽 차트의 정상을 차지할 만큼 노래의 실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1988년에 그녀가 출연한 귀여운 여도적 라프티 블루에즈는 갱스브루가 소녀적인 역할을 벗어난 최초의 작품이라는 데서 의의를 갖죠. 그녀는 이 영화에서 미혼모가 되어 억척스럽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영화 귀여운 여도적의 첫 장면,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출정할 때 흐르던 병사의 합창이었습니다. 1950년 프랑스 중부의 작은 마을, 어머니가 죽은 후 숙모의 집에서 얹혀 사는 16세 자니느는 영화를 무척 좋아하고 또 선보릇이 아주 나쁜 소녀입니다. 어느 날 자니느는 양품점에서 페티코트 하나를 훔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니느 지심을 눈치챈 양품점 주인이 집으로 들이닥치고 그 바람에 그동안에 훔쳐 숨겨뒀던 온갖 물건들을 한꺼번에 들켜버립니다. 상냥했던 숙부도 화를 내면서 그녀를 때리죠. 게다가 일요일 교회에서 헌금을 훔치다가 걸려서 경찰에까지 붙잡혀가자 숙부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집을 나오게 된 자니느는 신문 광고를 보고 먹고 잘 수 있는 가정부자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자니느는 영화를 보다가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에게 기대어 잠이 들고 맙니다. 그는 관청에 근무하면서 취미로 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성실한 남자 미셸이었죠. 처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셸에게 끌리는 자니느. 미셸 역시 끌리긴 마찬가지였지만 자니느에게 순결을 강조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미셸의 이런 행동에 반발해서 자니는 우연히 만난 가구 수리공과 관계를 맺고 책방에서 빅토르 위고의 책을 훔친 다음 이제는 처녀가 아니니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써서 미셸에게 보냅니다. 빅토르 위고는 미셸이 가장 존경하는 소설가였죠. 그 뒤 자니느는 미셸의 카마를 받아서 도둑질도 그만두고 타이피스트 학원에 다닙니다. 그곳에서 학원 지붕을 고치는 척하면서 도둑질을 하는 라우를 알게 되죠. 두 젊은이는 곧 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광인 라울이 경주에 나갔다가 오토바이가 부서지자 자니느는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위해서 다시 도둑질을 하려 합니다. 그런 자니느의 변화를 알아챈 미셸이 그녀를 떠나고 자니느는 일하는 집에서 파티가 벌어진 날 손님들의 귀중품을 훔쳐서 라울과 달아납니다. 해변가로 온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텐트를 치고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갖죠. 하지만 어느 날 라울 자니느는 경찰에 붙잡혀 감화원에 들어가고 맙니다. Nous la rattrapons, la petite hirondelle, et nous lui donnerons trois petits coups de bâton.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la dernière.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restera. Qu'est-ce qu'elle a donc fait, la petite hirondelle? Elle nous a volé trois petits sacs de blé. Nous la rattrapons, la petite hirondelle, et nous lui donnerons trois petits coups de bâton.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la dernière.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restera. Qu'est-ce qu'elle a donc fait, la petite hirondelle? Elle nous a volé trois petits sacs de blé. Nous la rattrapons, la petite hirondelle, et nous lui donnerons trois petits coups de bâton.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la dernière.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restera. Qu'est-ce qu'elle a donc fait, la petite hirondelle? Elle nous a volé trois petits sacs de blé. Nous la rattraperons, la petite hirondelle, et nous lui donnerons trois petits coups de bâton.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la dernière.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restera. Qu'est-ce qu'elle a donc fait, la petite hirondelle? Elle nous a volé trois petits sacs de blé. Nous la rattraperons, la petite hirondelle, et nous lui donnerons trois petits coups de bâton.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la dernière.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restera. Qu'est-ce qu'elle a donc fait, la petite hirondelle? Elle nous a volé trois petits sacs de blé. Nous la rattrapons, la petite hirondelle, et nous lui donnerons trois petits coups de bâton.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la dernière. Passe, passe, passera la dernière, restera. Qu'est-ce qu'elle a donc fait, la petite hirondelle? Elle nous a volé. 감화원의 소녀들이 마을을 지나면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귀여운 제비 들으셨어요. 자니느는 감화원에 새로 들어왔다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곧 감화원의 리더격인 모리세트와 친해집니다. 그녀는 사진 촬영이 취미로 감화원 내에서 사진 촬영을 도맡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의 조서를 훔쳐 읽은 자니느는 도저히 가망이 없음 이런 판단이 자기에게 내려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세트의 애인인 레이몽의 도움을 얻어서 탈출을 하죠. 파리로 가던 도중 기분이 이상해진 자니느는 자신이 라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고향 마을로 다시 찾아드는 자니느. 모리세트는 이별의 선물로 자신의 카메라를 그녀에게 주지요. 오랜만에 찾아온 집. 하지만 거기에는 경찰에게 시달린 숙모네외의 싸늘한 눈초리밖에 없었습니다. 있을 곳도 없어지고 라울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고 절망적인 기분이 된 자니느는 낙태 수술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모리세트에게 받은 카메라마저 수술 비용으로 뺏기고 말죠. 우연히 들어간 영화관. 전선으로 가는 병사들의 뉴스 필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라울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는 병사로 베트남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이었죠. 잔인의 얼굴이 눈물로 젖습니다. 그날 밤 낙태 수술을 해주는 무허가 시술원에 침입한 잔인이는 모리세트의 카메라를 다시 찾아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해변을 달리는 버스를 탑니다. 라울의 아이를 가진 그녀는 이제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출발하는 것이었죠. 귀여운 여도우적 중에서 미래의 테마였습니다. 항상 귀여운 반항아의 모습을 하고 있던 샤를롯 갱스브루가 성인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해본 귀여운 여도적. 한 소녀가 성숙한 여인이 되면서 세상은 항상 자신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죠. 2차 세계대전 후에 또다시 월남전이라는 수렁에 빠져드는 그 불투명한 프랑스의 현실을 배경에 깔면서 암울한 생활을 하는 그 밑바닥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은 그 도둑질, 방만한 생활, 그 속에서도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이 잔인의 모습이라든지 잔인이가 결국은 낙태를 하지 않고 카메라를 들고 미래를 향해 떠나가는 그 마지막 모습은 결국은 삶이란 것은 희망적이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클로드 밀러 감독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밀러 감독의 영화 감춰진 걸작 오늘 귀여운 여도적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서남준 씨 영화음악의 뒷얘기를 알려주시는 서남준 씨와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영화 배우로도 활약을 했지만 그보다는 그 민중의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한 사회 활동가로서 또 정치가로서 또 민권운동가로서 활약을 했던 한 여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연기가 그 자신이 나의 천분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그보다는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던져서 그 민중을 위한 자유와 그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예술가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예술사를 이렇게 쭉 돌아봐도 그런 인물들은 극히 손꼽을 만한데 우리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행동하는 예술가를 손꼽으라 하면 아마 우리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여성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멜리나 메르쿠리예요. 멜리나 메르쿠리요. 네. 그 페드라에서 그렇습니다. 네. 또 연기적인 경력에서는 네. 이미 1960년에 그 그리스 영화 내일 일요일은 참으세요에 출연해서 그해 깐네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여성입니다. 네. 네. 사실 멜리나 메르쿠리를 우리가 영화 외적으로 많이 그녀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선 그 연기 생활 이전에 가수 생활을 병행했기 때문에 꽤 많은 음반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멜리나 메르쿠리의 노래를 통해서 메르쿠리의 그 영화 인생과 또 삶의 궤적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네. 제가 영화 Z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계엄령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누차 60년대 중반에 그리스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67년 4월에 그리스의 군정이 있었죠. 게오르기 파파도폴로스 대령이 지휘하는 일단의 영광급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콘스탄틴 13세를 축출하고 군사정권을 군사정치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군사정권은 유럽에 등장한 군사정권이지만은 그 후진성은 이 중남미 국가를 뺨칠 정도였어요. 네. 미니스커트, 축구, 심지어는 수염 기르는 것까지 금지를 했으니까 이제 어느 도단이죠. 굉장히 가혹한 철권 정치를 휘둘렀는데요. 네. 이때부터 그리스 국민과 함께 예술가들의 그 순환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정부의 그 억압적인 정책에 반발함으로써 네. 출판 금지나 또 국외 추방, 시민권 박탈 등 고난의 길을 자초했어요. 그런 대열에 선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곡가인 미키스 테오드라키스도 네. 있고요. 또 나나무스쿠리가 부른 아테네 흰장미라는 노래를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 노래를 쓴 마노스 하지다키스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또 멜리나 메르쿠리도 그렇고요. 그 외에 숱한 예술가들이 군정 시작과 함께 박해를 받아와서 도로는 투옥이 되고 도로는 국의 추방이 됐었는데 근데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질곡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냥 침묵하거나 혹은 순종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도 더 먼저 앞장서서 자유의 그날을 준비하고 또 싸워나갔어요. 멜리나 메르쿠리는 쿠데타가 일어나던 바로 그 달에 네. 쿠데타가 4월 초순에 일어나는데 네. 이미 4월 25일 날 메르쿠리는 국에 망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군사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7년 동안을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국외에서 그리스 군사정권의 타도를 위해서만 일을 했죠. 네. 물론 메르쿠리는 그리스의 군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 페드라, 그 밖에 많은 작품을 통해서 그리스를 대표하는 또 국제적인 여배우로서 그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군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리스 여행을 가지 말아달라는 캠페인을 메르쿠리가 미국에서 유럽 각국에서 예. 펼쳤어요. 네. 그리고 그리스 군사정권에 대항해서 그리스 국내에서 싸우는 민주투사들을 위한 그 운동자금 마련을 위해서 영화 시사회, 또 자선 콘서트, 또 파티, 집회에 나가서 네. 온 몸을 바쳐서 예. 자신을 불살랐죠. 7년 동안, 말이 7년이죠. 7년 동안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투쟁하기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쵸. 대개는 금권에 회유당하거나 예. 또는 생명의 위협 앞에 그냥 몸을 살기 마련인데요. 멜리나 메르쿠리가 아무튼 그 7년 동안에 가장 앞장서서 그 반 군사정권 운동에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스 군정에서는 여러 차례 암살범을 보내서 생명을 위협했었어요. 네. 뉴욕의 아파트에도 한 번은 보냈다가 실패를 했고 또 한 번은 제노아의 극장에 메르쿠리가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분장실에 시한폭탄을 장치했었어요. 예. 메르쿠리가 한 5분 늦게 네. 도착하는 바람에 폭탄이 먼저 터져서 예. 목숨을 구하기도 했었죠. 네. 제가 지금 비근한 짧은 에피소드만 소개해드렸지만은 네. 아마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메르쿠리라는 여성이 갖고 있는 개인의 그 인격이라든가 네. 또 품성 같은 걸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화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페드라 같은 것은 아마 영화는 보시지 못했어도 사운드 트랙이나 내용을 통해서 사랑에 목숨을 건 여성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르쿠리의 개인적인 품성과도 연결이 되고요. 네. 그런 그 짙은 인생의 분위기를 예. 이번에는 한번 노래로 감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그 메르쿠리의 앨범이 한 5장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는 옛 그리스의 미녀 모음집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출연했던 영화의 주제가만 모은 그런 앨범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프랑스에서 녹음한 두 장짜리 LP 레코드예요. 네. 근데 여기에는 흥미롭게도 메르쿠리가 다 불어로 노래를 한 샹송 모음입니다. 아. 여기에는 그 지올즈 무스타키 팬들이 잘 아는 뭐 지중해 인이라든가 네. 또 우편 배달부도 있고요. 조르바의 주제가도 있고 예. 또 페드라의 주제가도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멜리나 메르쿠리의 그 LP 레코드 중에서 가장 최근의 녹음이기 때문에 녹음 상태가 우선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 오케스트라가 아주 훌륭한 그 반주를 여기서 들려주고 있어요. 예. 샹송 중에서 한번 제가 네. 골라보겠습니다. 그 조르바 안소니 퀸이 나왔던 조르바 네. 더 그립 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바닷가에서. 그, 예, 바닷가에서 광산사업에 실패한 시인 버질과 네. 히라빈 조르바가 춤을 추는 대목을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조르바의 그 춤은 처음에는 천천히 느리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리듬과 템포가 고조돼서 끝 무렵에는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네. 다다르자 예. 칼날처럼 끝나버리고 맙니다. 네. 시인 버질은 조르바가 그렇게 추는 춤을 통해서 삶의 또 다른 측면, 그 앞서 그 감춰진 걸작에서 제니느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린 아기를 안고 카메라를 들고 미래의 길을 향해 나가듯이 조르바에서는 광산 사업에 실패한 버질은 조르바의 그 이글이글한 불타는 듯한 춤의 모습을 보고 삶의 용기를 되찾죠. 근데 사실은 그 조르바에서 조르바의 댄스는 그리스에서는 시르타키 댄스라 해서요. 시르타키 예. 댄스요. 시르타키란 말은 정육점이란 뜻이에요. 예. 정육점 주인들이 추는 춤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동물적이고 네. 네. 육체적인 원초적인 그래요. 네. 그런 춤이죠. 사실 노래 부르기에 참 까다로운 춤이에요. 네. 연주곡으로는 흔하지만은 메르쿠리가 제가 말씀드린 그 표현 그대로 점점점 고조돼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과정까지를 노래로서 들려줍니다. 네. 대단히 그 뛰어난 노래 솜씨를 과시하고 있어요. 기대되는데. 예. 뭐 멜리나 메르쿠리의 노래로 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Страти, Зорба, хитри нокери, клей и нихта ки врахи, ψεύτη, αγιάζει στην ψυχή νύχτα και βροχή. Ζωρόβα, κόμπο η καρδιά. Ζωρόβα, βέρα στα κλαδιά. Χτύπα, αμόνια και σφύρια. Κλαίω για παρηγοριά. Αχ, για παρηγοριά. Μικροπερπάτα στα χείλη, χάθηκαν και πάνε οι φίλοι, δίχως λάδι το καντήλι. Μικροπερπάτα στα χείλη, ο Σεντάς με καίει με λιώνει. Πάει να αρχίσει δε σταριώνει, στο σταυρό και μας σταυρώνει. Ο Σεντάς με καίει με λιώνει. Άνοιξη και καλοκαίρι, άγριο μαύρο περιστέρι. Τι θα πάρει, τι θα φέρει. Άνοιξη και καλοκαίρι. Πήρε μύρισε τη μάρη, γιώμησε το νιό φεγγάρι. Λαβωμένο παλικάρι, πήρε μύρισε τη μάρη και βροχή. Στην Κρήτη στείνουν καρτέρι, στο ψηλό ρίχνει λιμέρι. Στο είδος μου πάλι το χέρι, το χώρο στρατή. 이 노래만 들어도 멜리나 메르쿠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짐작이 네, 가는 듯합니다. 그 다혈질적이겠죠. 아주 열정적인 음성인데요. 그렇습니다. 절정에서 네. 이렇게 끝을 맺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네. 1970년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쿠리가 망명생활을 한 지 한 3년째 되던 해인데 한참 그 군정 반대운동을 하기 위해서 메르쿠리가 뉴욕의 아파트로도 살면서 유엔 본부를 자주 드나들 때요. 네. 그때 사무총장이 우탄트 씨였어요. 버마 출신에. 네, 뉴욕의 명사들이 자주 가는 미장원에서 우연히 얘기치 않게 메르쿠리가 마리아 칼라스와 맞닥뜨렸어요. 네. 마리아 칼라스는 뭐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네. 살아있을 무렵에는 이른바 디바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스 출신 아닙니까? 네. 그 자리에서 마리아 칼라스를 설득했어요. 당신도 나의 이 운동에 동참하라. 당신 자금 좀 희사하라. 그랬더니 메르쿠리는 미장원에서 머리 다듬으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마리아 칼라스는? 네. 마리아 칼라스가 네. 메르쿠리에게 네. 나는 예술가지 네. 정치운동가가 아니다. 나는 정치운동에는 관심이 없다. 하고. 메르쿠리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열어서 마리아 칼라스는 그리스인이 아니다. 그리스어를 한마디도 못한 데서야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그 두 사람의 사이가 네. 아무튼 현대 그리스가 나온 두 명의 여걸인데 그쵸. 네, 반정부 운동 문제를 둘러싸고 네. 두 사람이 앙숙이 됐었죠. 네. 이것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마리아 칼라스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치에는 처연했어요. 그래서 사실 메르쿠리의 지적대로 그리스어는 한마디도 못했고요. 네. 칼라스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예술가로서 일생을 마쳤지만은 메르쿠리는 7년 동안 그렇게 활약하다가 마침내 그리스 군정이 무너진 7년 만에 무너졌죠. 그리고 고기에 돌아가서 어디서 출발했나면요. 피레우스에서 출발했어요. 피레우스. 피레우스는 배를 타고 아테네를 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피레우스에 배가 탔죠. 네. 그럼 여기서 기차나 자동차로 한 1시간 정도 달리면 아테네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피레우스는 일요일은 참으세요를 찍은 마을입니다. 네. 서민 동네인데 네. 첫 해에는 여기에 그 사회당 후보로 나섰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 도전해서 그리스 국회의원이 돼서 네. 사회당 정권의 그 강요로서 활약하다가 그렇죠. 문화성 장관도 됐고요. 네. 근데 사실 메리나 메르쿠리가 그렇게 정치적인 성량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아테네 시장을 역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그 거리가 네. 그 메르쿠리 거리가 있어요. 네, 그렇다. 메르쿠리 그렇죠. 가문을 기리는 뜻에서 예. 아버지도 그리스의 장관과 네. 강요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피를 타고났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메리나 메르쿠리는 7년 동안 해외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다가 74년 7월에 귀국해서 그 뒤로는 여성문화부 장관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어요. 그런데 네. 문화부 장관 재임 중에 한 가지 좌절을 겪었다면 올림픽을 아틀란타에 뺏겼다는 사실입니다. 네. 근대 올림픽 네.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아테네에서 열렸어야 되는데 네. 미국의 달러 공세에 맥을 못 추고 네. 다음 올림픽 개최지를 아틀란타로 뺏긴 것이 메르쿠리의 그 재임 중 가장 가슴 아파하는 네. 좌절이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생애는 뭐 늘 승리만 해온 그런 인생이죠. 지금 68살입니다. 네. 아직도 그리스에서 쟁쟁하게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로서 생존해 있죠. 네. 네. 그러면 노래 하나 네, 더 들어보시죠. 이제 들으실 음악은 원래 작곡은 줄즈 무스타키가 했어요. 네. 네, 메르쿠리가 샹송 앨범에 이 노래를 집어넣는데 사랑을 기다리며라는 샹송입니다. 기다리며. 예, 앞에서 들으신 그 조르바의 댄스와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요. 네. 메르쿠리라는 여성의 그 산전수전 다 겪은 깊은 인생의 지혜치를 이 노래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들어보죠. S'en vient, un jour s'en va. J'attends quelqu'un, tu ne viens pas. Sur le rivage, le temps se traîne, longue la vague. Longue est ma peine. Attendre, attendre sans y croire. Oh mon amour si beau, si tendre. Attendre un jour, un an, attendre. D'espoir, oh mon amour, si beau, si tendre. du soir. Les jours s'effeuillent comme l'automne. Je te maudis, je te pardonne. J'espère, je doute que tu reviennes. Longue est ta route. Attends, attendre sans y croire. Oh mon amour, si beau, si tendre. Attendre un jour, un an, attendre. Un peu d'espoir. Oh mon amour, si beau, si tendre. Je n'ai qu'un seul amant, le vent du soir. 사족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멜리나 메르쿠리의 멜리나라는 그 성은요. 네. 그리스어로 벌, 꿀벌입니다. 꿀벌이요. 예.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지없이 달콤한 꿀과 같은 존재지만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잘못 쓰는 네. 사람들에게는 예. 더할 나위 없이 따끔한 침을 가하는 여성이죠. 무슨 재미있는 예,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멜리나 메르쿠리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민중의 편에선 예술가들이 별로 없었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역사에 기술된 사람이 없었고 또 이렇게 멜리나 메르쿠리처럼 제도권 안에 그 편입된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멜리나 메르쿠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재미죠. 들어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끝곡 들려드립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오정현 학생 듣고 계시죠? TV 미니 시리즈 남과 북의 테마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